허브스 뉴스. 2022년 11월 정기선거 투표안내입니다. 투표는 온,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투표의 경우 각 단과대별 건물에 위치한 기표소 내 태블릿 PC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투표 기간은 11월 28일 월요일 9시부터 11월 30일 수요일 22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바랍니다.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하는 대인관계 특강 안내입니다. 12월 2일 금요일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백남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한양인 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150명에게는 5,000원권 커피 쿠폰이 증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행복드림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즐거운 청년 커뮤니티 이끌림에서 성동지역 사랑의 몰래산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2일 금요일까지며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2월 3일에는 산타 학교가, 17일에는 본 행사가 진행되며 2만 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혁신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세계적인 명품 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가 내년 신상품 라인을 홍보하는 연말 광고 캠페인에서 아동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이 일자 초반에는 디자이너의 작품 방향성을 두둔하더니 결국 공식 사과하고 광고도 내렸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발렌시아가는 홈페이지에 전면에 게재한 광고 캠페인에서 신상품인 고민형 가방을 안고 있는 어린이와 가방끈을 잡고 서 있는 어린이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그냥 고민형 가방이 아닌 고민형을 가죽 하네스로 묶어 자물쇠를 채운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연상케 하는 의상을 입혀놨다는 것입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광고 사진을 자세히 보면 아동 포르노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례 문서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인 29일을 앞두고 또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와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고 하며 특히 이번 기념 촬영에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ICBM 발사장에서 둘째 딸 김주애를 처음 공개한 바 있습니다. 딸 김주애가 화성 17형 발사 공로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아버지를 보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머니 리설주 또는 고모 김여정의 역할을 대신 맡은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43년째 적도 기니 권력을 장악 중인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대통령이 6선 달성에 성공해 세계 최장기 집권 기록을 계속 경신하게 됐다고 AFP통신 등이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적도 기니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치러진 대선 개표 결과 오비앙 대통령이 94.9%의 득표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1979년 8월 쿠데타를 일으켜 초대 대통령인 삼촌 프란시스코 응게마를 축출해 처형시키고 처음 권력을 잡은 그는 이번 재선으로 7년 임기를 다시 보장받았습니다. 모든 방송 매체를 정권이 소유 통제하는 까닭에 적도 기니는 정치적 반대가 용인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영국 BBC 방송은 설명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2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조윤희, 기술의 박세준, 담당의 성재훈이었습니다.